만지면 금방 부서질 것 같이 뼈만 앙상한 팔다리, 까만 얼굴에 유난히 퀭한 두 눈, 그리고 마치 한 몸인 양 달라붙은 파리떼, TV에서 본 아프리카 소말리아 어린이들 모습이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예전에 TV로 이런 광경들을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했었죠. 아프리카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이렇게요. 하지만 이젠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하루에 3만 명씩 기와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 살찌는 자는 계속 살찌고 배고픈 자는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류사적 미래. 이번 소말리아 사태는 신과 인류의 미래,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 문제까지 생각하게 하네요. 유엔 산하기구의 어떤 조사 통계를 보니까요, 북부 몇 나라랑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를 빼놓고 나면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가 국민들이 영양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영양 과잉국 서열에 올라와 있더군요. 글쎄요, 누구의 과잉인지 모르겠지만요, 참 느끼는 점이 많은 조사였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프리카의 비극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흑인 수용소에서의 콘서트 장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주인공 PK가 지휘하는 이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PK에게 권투를 가르쳐준 흑인 죄수 기엘 피트는 백인 교도관의 몽둥이에 맞아 쓰러집니다. 자, 생생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74위 곡은요, 영화 The Karate Kid 2편에 삽입된 Glory of Love, 피터 세트라의 노래였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영화 제목이 Best Kid 2로 알려져 있죠. 이 영화는 일본이 자신들의 고유무술, 카라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제작비를 투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랄프 마치오는 무술 도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얀 노인에게 동양 권법을 배웁니다. 노인은 그에게 기술보다는 마음과 길을 가르치죠. 이 영화가 미국에서 적잖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에 자극을 받아서 재미 태권도인들도 자금을 모아서요. 태권도 영화를 한 편 만듭니다. Best of Best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에릭 로버츠랑 필립 리가 주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첫 태권도 영화였죠. 자, 이제 75위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매력적인 흑인 여가수 다이애나 로스가 부른 영화 It's My Turn 중에서 It's My Turn 이 노래가 75위를 차지했네요. 80년대 작품인 영화 It's My Turn은요.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도, 사랑도, 또 딸로서의 노릇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여자. 질 크레이버그를 둘러싸고 아주 아기자기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It's My Turn,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입니다. I can't cover up my feelings in the name of love. 75위 곡 다이애나 로스의 It's My Turn에 이어 들으신 곡은요. 76위 곡 Groovy Kind of Love 영화 버스터에서 필 콜린스의 노래였습니다. 지난주 끝곡으로도 필 콜린스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영화 버스터의 삽입곡 Groovy Kind of Love도 이 76위에 오늘 올라있네요. 영화 속의 주인공 버스터는 공장 근로자지만 꿈이 있습니다. 가수로 성공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필 콜린스가 직접 주연을 맡고 노래도 불렀죠. 자, 이제 Song in the Movies 77위 곡입니다. 77위는요, I Do It For You 이 노래로 지난해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캐나다 가수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이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는 존 니블슨 감독의 83년도 영화 A Night in Heaven에 삽입된 곡입니다. 존 니블슨은 영화 로키로 그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이죠.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감독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봉 중인 파워 오브 원 역시 존 니블슨의 영화죠. 니블슨 감독의 특징은요. 그의 영화들 대부분이 남성 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감독 니블슨의 영화는 화면 가득 힘이 느껴지죠. A Night in Heaven 천국의 밤 이 영화는 학교 선생 그리고 한 낙제생이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 영화에서 존 에베슨이 그린 남성 세계, 그것은 남성 스트리퍼의 모임이라고 하네요. 자, 노래 됐습니다. Heaven,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영화 A Night in Heaven에서 브라이언 아담스가 부른 Heaven 77위 곡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아테네로 항해하던 호야 여객선 포세이돈 호에는 무명의 그룹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승객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대신에 무료로 이 배에 승선했죠. 팀의 리더인 마니가 즐겨 부르던 노래 The Morning After가 오늘 영화 속의 노래 Song in the Movies 7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진 해크만이 주연한 72년도 영화인데요. 항해 중이던 큰 여객선 포세이돈호는 12월 31일 밤에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전복되고 맙니다.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던 선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죠. 스코트 목사 진 해크먼은 이제 살 길을 찾자면서 승객들을 설득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보다는 배의 사무장 말을 믿습니다. 10명만이 스코트의 뒤를 따르지요. 어린 남매, 늙은 노인 부부, 전직 형사 부부. 글쎄요,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이런 상황에 닥친 인간의 내면을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린 영화입니다. 아, 영화 타워링도 역시 대참사에 직면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게 설계된 글라스 타워의 개관식 날, 상류사회 명사들이 행사장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발전실의 배선이 합선을 일으키죠. 설계자 로버트는 화재의 위험을 직감하지만 빌딩 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죠. 저마다 살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들. 건물 옥상으로 도피한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한 작전이 실행됩니다. 윌리엄 홀덴, 폴 뉴만, 페이 더너웨이, 스티브 맥킨, 이런 화려한 캐스팅이 극적 재미를 더욱 높여줬던 영화였습니다. 찰턴 헤스턴과 에바 가드너가 주연한 영화 대지진. 이 작품도 지진으로 인한 LA 지역의 대혼란을 묘사한 그런 영화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또 화해와 용서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78위곡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모린 맥가번이 부르는 The Morning After입니다. darkest side. Behind the doors, it's a wilder ride. Well, you can make or break, you can win or lose. Well, that's a chance you take when the heat's on you. And the heat is on. Song in the Movies 78위 곡 The Poseidon Adventure에서 Maureen McGovern의 노래 The Morning After 이어 들으신 곡은 79위 곡 영화 Beverly Hills Cop의 Glenn Frey의 노래 The Hill is On이었습니다. 영화 Beverly Hills Cop 시리즈는요 흑인 배우 에디 머피를 스타로 만든 영화예요. 신출내기 흑인 경찰 엑셀 포리는 항상 자신이 범인인 척하면서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죠. 시드니 포이티어 이후에 최고의 흑인 스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에디 머피는 원래 TV에서 그 재능을 인정받은 코미디 배우입니다. 79년 MBC TV의 인기 프로 Saturday Night Live의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인기를 모았죠. 에디 머피는 이 프로그램의 대본도 직접 써서 에미상에 세 번이나 후보로 올랐다고 해요. 또 가수로서도 활약하고 있죠. 첫 앨범이 25만 장이나 팔리는 그런 대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는 톱스타지만요. 글쎄요, 사생활은 말썽이 많아서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가 주연한 코미디 부메랑이 우리나라에 개봉됐었죠. 자, Song in the Movies 80위는요. 영화 칵테일의 삽입곡 Don't Worry, Be Happy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사랑도 야망도 모두 잃는 후자에 속하는 영화들이죠. 자, 이제 81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비버리 스캅의 속편에 삽입된 곡인데요. Shake Down, 이 노래가 8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버리 스캅 2편에서요. 포리가 상사인 태커드 경사를 대저택의 풀장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화면으로 봐도 이 수영장이 있는 저택의 어마어마한 규모, 잠시 놀랐었는데요.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 플레이보이 잡지의 발행인 휴 헤프너라고 합니다. 이 집은요, 미국의 갑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호화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집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비버리 힐즈죠. 헐리우드에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개봉됐었던 영화 벅시에서요. 그 벅시의 집을 요즘에 마돈나가 새로 구입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배트 미들러와 이 비버리 힐즈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요. 배트 미들러가 사는 곳도 바로 이곳 비버리 힐즈인데요. 어느 날 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배트 미들러가 그 잠시 먹을 것을 사려고요. 소곱바람으로 차를 몰고 나왔다고 하죠. 그 소곱바람에 배트 미들러를 보고 경찰이 그 배트 미들러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부자 동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네요. 이런 비버리 힐즈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흑인 형사 폴이, 그는 항상 청바지에 알록달록한 잠바 차림이죠. 그러니 비버리 힐즈에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 영화 비버리 힐즈 캅 2편 중에서 듣습니다. 밥 시거가 부르는 Shake Down. take down. Everybody wants into the crowded line. Break down, take down. You busted, busted. Shake down, break, break down. Just about the time to think it's alright. Beverly Hills Cop 2편의 Shakedown, Bob Seger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 82위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비 브라운이 부른 On Our Own이 차지했는데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2편에 삽입된 곡입니다. 참 귀엽고 다양한 유령들이 많이 등장한 영화였죠. 특히 달걀 귀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오페라 단원인 베르트는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이 유령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스트바스터즈에게 연락하지만요. 정작 달려온 베크만, 빌 머레이는 베르트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Song in the Movies 82위 곡 On Our Own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시고요. Yeah, I think this is gonna be another one of those funk. Without you and you and me, you won't be winning. If you want something better, you gotta wanna give your all. Cause I believe so much in we, and no, we're not kidding. If you feel the same as me, you gotta wanna take the ball. Came equipped, grabbed a proton pack, felt the back, and they split. Spun out a bottle of Beagle.